50 languages. 51. شين هانا. شين هانا. القيام بمهمات. 볼일 보기. 볼일 보기. سأذهب إلى المكتبة العمومية. 도서관에 가고 싶어요. 도서관에 가고 싶어요. سأذهب إلى المكتبة. سأذهب إلى محل بيع الكتب. 서점에 가고 싶어요. 서점에 가고 싶어요. سأذهب إلى الكشك. 신문 가판대에 가고 싶어요. 신문 가판대에 가고 싶어요. سأستعير كتابا. 책을 빌리고 싶어요. 책을 빌리고 싶어요. سأشتري كتابا. 책을 사고 싶어요. 책을 사고 싶어요. سأشتري جريدة. سأشتري صحيفة. 신문을 사고 싶어요. 신문을 사고 싶어요. سأذهب إلى المكتبة العمومية لاستعارة كتاب.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고 싶어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고 싶어요. سأذهب إلى المكتبة لشراء كتاب. 서점에 가서 책을 사고 싶어요. 서점에 가서 책을 사고 싶어요. سأذهب إلى الكشك لشراء جريدة. 신문 가판대에 가서 신문을 사고 싶어요. 신문 가판대에 가서 신문을 사고 싶어요. سأذهب إلى أخصائي البصريات. 안경점에 가고 싶어요. 안경점에 가고 싶어요. سأذهب إلى المتجر الكبير. 슈퍼마켓에 가고 싶어요. 슈퍼마켓에 가고 싶어요. سأذهب إلى الخباز. 제과점에 가고 싶어요. 제과점에 가고 싶어요. سأشتري نظارة. 안경을 사고 싶어요. 안경을 사고 싶어요. سأشتري فاكهة وخضارا. 과일과 야채를 사고 싶어요. 과일과 야채를 사고 싶어요. سأشتري خبز صمون وخبزا عاديا. 디노롤과 빵을 사고 싶어요. 디노롤과 빵을 사고 싶어요. سأذهب إلى أخصائي البصريات لشراء نظارة.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사고 싶어요.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사고 싶어요. سأذهب إلى المتجر الكبير لشراء فاكهة وخضار. 슈퍼마켓에 가서 과일과 야채를 사고 싶어요. 슈퍼마켓에 가서 과일과 야채를 사고 싶어요. سأذهب إلى الخباز لشراء خبز صمون وخبز عادي. 제과점에 가서 디노롤과 빵을 사고 싶어요. 제과점에 가서 디노롤과 빵을 사고 싶어요.